이 시간에는 아동 노래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흰 눈송이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무슨 노래 부르니?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매미소리. 찾아오는 매미 서는 궁전 맥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내가 제일 겁대요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